둘이 살아요 숲속에 벗어기는 사랑의 무지개가 손짓하네요. 아마 당나스 채채 만난 사람 변치 말자 약속했던 우정의 친구였네

싶었어요. 오래전에 예쁜 새 한 마리 만나고 싶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예쁜 새 한 마리 나에게 날아왔어요. 난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그만 새 한 마리 날 미워했어요. 아, 새장 속에 예쁜 새 한 마리 멀리 날아갔네요. 새 한 마리 날 위해 날아온다면 난 정말 사랑스러운 새를 마치 기다리는 날들은 너무 길었어요. 아, 세상 속에 예쁜 새 한 마리 언제 다시 볼까요? 아, 세상 속에 예쁜 새 한 마리 언제 다시 볼까요? 아, 세상 속에 예쁜 새 한 마리 언제 다시 지난 일인걸. 지나간 날들 묻어두고 수많은 사람 이제 어디로 가나. 가슴에 조각달만 심어놓고서 이제 어디로 가나. 바람이 머물다 간 곳에서 진실한 바람들만 가득 찬 내 맘속에 떠도 내 조금은 알 것 같아. 물결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는 사람들이여,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담자. 진정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것 그 무엇은 바로 진실이야. 누구의 이름인가. 모두가 사랑으로 웃길 원했던 기억 속으로 바람이 머물다 간 곳에서 진실한 바람들만 가득 찬 내 맘속에 떠오르고 내 조금은 알 것 같아. 밀려왔다 밀려가는 사람들이여,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담자. 진정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것 그 무엇은 바로 진실이야. 진정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건 그건 진실이야. 진정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건 사랑이 꽃 피는 꿈을 언제부턴가 그 꿈을 먹는 나는 목마른 소녀 좋아했다. 있던 그대 그리고 나 때론 슬픔에 잠겼어 그대 그리고 나 Thank you.

나는 또 도는 구름 나는 끝없는 바다 위를 감안하는데 그댄 그댄 그댄 고독한 그대 그댄 저 높은 밤하늘에 혼자 떠있는 사진 그 얼굴이 왜 이다지 속눈썹에 또다시 떠오르나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디 갔나 아픈 가슴 달래며 찾아 잊어야지 그러다가 언젠가는 잊어지겠지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디 갔나 슬픈 말 안 들어준 사람 내 마음속에 작은 촛불이 돼요 보고 싶어질 때만 두 눈을 감아보려요 소리 질러 불러보고 싶지만 당신 모습이 다가오는 것 같아 이제 견딜 수 없어요 이 밤을 이 밤을 다시 한번 당신과 보낼 수 가을은 소리 없이 불채만 채 소리 몇 시 비춰만 주는